되죠. 마주치면 어떡해.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죠. 아무것도 바라는 건 없죠. 멍하니 멍하니 바라만 보다가 가요. 멀리서 멀리서 나만 봤음 해요. Hey you, 내 맘 알고 있나요? 요즘 나 매일 어린 아이같이 몰래 숨어 바라보죠. You, 내 말 듣고 있나요? 아직 나 용기 나질 않아요. 말 없이 또 다녀가요. 눈을 감아봐도 생각이 나죠. 이제 어떡하나요? 모두들 나를 바보 같았지만 아무것도 바라는 건 없죠. Hey you, 내 맘 알고 있나요? 요즘 나 매일 어린 아이같이 숨어 바라보죠. You, 내 말 듣고 있나요? 아직 나 용기 나질 않아요. 말 없이 또 다녀가요. 절대 모르고 있죠. You, 나 어때요? 너무 흔한 말 나오지 않아요. 오늘도 멍하니 바라만 보다가 가요. 멀리서 멀리서 나만 봤음 해요.